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덕률풍이 뭔지 아십니까? 덕률풍. 우리나라의 전화가 첫 선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이 전화를 덕률풍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텔레폰의 발음을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꾼 거죠. 텔레폰, 덕률풍. 구한말 순종임금은 부왕인 고종의 능에 이 덕률풍을 설치해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곡을 하기도 했답니다. 1896년 전화 설치 이래 우리나라는 현재 한 가구당 1.6대, 인구 100명당 38대의 덕률풍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보급률이죠. 게다가 카덕률풍, 휴대덕률풍까지 가히 덕률풍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바로 음란덕률풍, 음란전화입니다. 엊그제부터 이 음란전화를 막기 위해서 발신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제 음란전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콩닥콩닥 가슴 졸이면서 짝사랑하는 여학생 집에 전화 걸었다가 그 오빠나 아버지가 받는 바람에 때로는 서로 욕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애달픈 짝사랑의 전화까지 사라지면 어쩌죠? 여러분 이렇게 달콤한 스탠바이 열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이 노래를 캐롤 로르가 불렀는데요. 영화 Sleepless in Seattle에 삽입된 곡이었죠. 경기 안양 만안고에서 임기용 씨, 친구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학원 시험을 끝낸 창용이와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죠. 자, 이 Sleepless in Seattle은 이번 주 시네마 천국에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Stand by Your Man을 듣고 나니까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짝사랑 전화 얘기가 다시 생각이 나네요. 남자분들이라면 학창시절에 그런 짝사랑의 전화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게 사실 우리들의 추억을 아름답게 채색해주는 것인데 고놈의 음란 덕률풍 때문에 그만 그 짝사랑의 전화도 이제는 제대로 못하게 됐는데요. 글쎄요, 뭐 X세대는 안 그런다면서요. 어쩌면 그런 세대의 흐름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하이틀의 양정배 씨, 신재철 씨, 그리고 최준호 씨 잘 들으셨습니까? 언제나 좋은 사연 잘 받고 있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의 청취자, 애청자라면 한 엊그제부터 계속 이 노래 안 나오나 하면서 기다리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대전의 노은기 씨 혹시 안 그러셨어요? 이명철 학생 헤드폰에 귀가 짓물리면서 독서실에서 이 노래 안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선고문했다고요? 윤현수 씨. 원래 성이 윤인데 제가 예전에 유라고 그렇게 불렀나 봐요. 아유, 죄송합니다. 대신에 노래로 사과할게요. 영화 Singing in the Rain 중에서 오늘은 타코의 노래로 아주 신나게 들어보죠. Singing in the Rain. 1000s of miles to get some sun and it's raining cats and dogs. Typical tropical. I go on vacation and Mother Nature gives up on me. Yeah, what a lady. Thanks for at least sending it down preheated. Doesn't seem to bother the natives though. Back home it gets no one laughing. And here they even sing to it. Must be some voodoo rain chant or something. And it sure sounds familiar. Oh, well.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got a smile on my face. I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I'm singing, just singing in.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또 늦으신가?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맥스웰! 오늘 임자 만나봐라 미안 미안? 저 이거 카페리쉬 이것도 맘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맥스웰 카페리쉬 레귤라 으 살았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팩시 영화 아빠는 출장 중으로 85년도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집시의 시간.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죠.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델레지였습니다. 하이텔에서 샤를로트 영선씨 잘 들으셨습니까? 어제 영선씨가 한 말에 동의하는 의미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철호씨에게도 띄워드린 셈이 되겠죠. 이 깐느 영화제 매해 해마다 5월을 무르익게 만드는 영화 축제인데요. 올 깐느 영화제에서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수상작들보다 더 유명세를 탔던 작품이 있습니다. 허드서커 대행사. 원제가 The Hudsucker Proxy인 영화죠.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왜 그렇게 큰 관심을 모을 수 있었느냐 하면요. 이 영화에 관계된 사람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미국 독립영화계의 최고 감독이죠. 바톤 핑크의 조엘과 에단 코엔 형제 감독. 그리고 또 어느 날 문득 계약서를 들고 이 형제 감독 앞에 나타나서 형제로 하여금 영화를 찍도록 만든 헐리우드 최고의 흥행 마술사 조엘 실버. 자, 이 사람은 다이하드와 리셀 웨폰, 원초적 본능 같은 정말 흥행 대작들을 제작한 제작자죠.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존경받는 배우 폴 뉴먼, 가장 비헐리우드적인 배우 팀 로빈스. 뭐 이렇게 개성이 불꽃 튀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나면 어떤 영화가 나올까? 이런 기대가 바로 허드서커 대행사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입니다. 자, 이 영화는 원래 코엔 형제가 9년 전에 시나리오로 완성해 놨었는데요.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드는 작품이라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톤 핑크가 91년 깐느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나니까 조엘 실버가 거액의 제작비를 자청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조엘 코엔, 에단 코엔, 이 형제 감독의 메이저 1호 영화인 셈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카터 버웰이 맡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 작곡가죠. 카차트리안, 그의 음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허드서커 대행사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Light Lunch, 그 가벼운 점심이란 뜻이 되겠죠. 이 역시 카차트리안의 음악에서 그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헛서커 대행사 중에서 Light Lunch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 뉴욕의 허드서커 회사 건물에서 시작합니다. 관료적이고 따분한 이 건물의 회의실에서 회사의 설립자인 워링 헛서커가 숨을 거두면서 얘기가 시작되죠. 모든 주주들이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요. 그 사이에 한 남자가 불쑥 일어나더니 비어있는 회장 자리에 가앉습니다. 그는 욕심 많고 비인간적인 주주 시드니 주니어 머스버거입니다. 폴 뉴먼이 이 역을 맡고 있는데요. 머스버거는 사실상 자신이 새로운 주인임을 자처하면서 이제 막 이 회사의 우편부로 취직한 순진한 청년인 노빌 바렌스, 팀 로빈스를 허수아비 회장으로 앉힙니다. 자신이 원격 조정하기에는 적당한 인물이겠다, 뭐 이런 판단에서였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던 노빌이 순진하긴 하지만 머리가 너무 좋은데다가 이 회사에 관심이 많은 여기자 에이미 아처, 그러니까 제니퍼 제이슨 리가 이 역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자 에이미 아처가 노빌에게 접근하면서 참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허드서커 대행사, 이 영화는 미국 기업계의 냄새나는 이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는 코엔 형제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코미디라고 합니다. 자, 코엔 형제 감독의 말을 직접 빌려볼까요? 이번 영화는 우리들의 영화 중에서 팔짱을 끼고 이건 도대체 뭐야? 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영화다. 아,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빨리 보고 싶어지는데요. 자, 이 허드서커 대행사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봅니다. 에필로그, 역시 카차트리안의 음악입니다. 영화 허드서커 대행사의 에필로그 들어봤습니다. 자, 여름이 오면 이 영화가에서 여름 시즌이 오면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꼭 한 편쯤은 개봉되죠. 이번 토요일에 개봉될 바람과 야망, 윈드 역시 차가운 파도와 뜨거운 가슴, 이 두 마디로 압축될 수 있는 시원한 영화라고 합니다. 아, 이 영화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예고 포스터를 봤는데요. 이제야 개봉이 되네요. 한마디로 거친 파도와 바람에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의 꿈을 다룬 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트 경기가 소재이기 때문에 시각효과 역시 화려하다고 합니다. 연인 사이인 윌, 매튜 모딘과 케이트, 제니퍼 그레이는 호주에서 열린 한 요트 경기에 참가했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이 일 이후에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있기로 합니다. 그 혹독한 훈련 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때 그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오해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랑 때문에 생긴 오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가슴에 앙금을 간직한 채 아메리카컵 대회에 참가했다가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한 팀을 이루고 빼앗겼던 우승컵을 되찾기 위해서 최종 결승 고지에 도전합니다. 요트 경기라는 특수한 소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근저에는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스포츠 영화가 바로 바람과 야망, 윈드입니다. 제작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맡고 있고요. 자, 이 윈드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지금 어떠한 일이든 간에 힘드신 모든 분들께 이 곡 띄워드리고 싶네요. 충남 청양 비봉면에서 서로 어깨를 빌려주는 친구 구경미 양과 친구 은화 양 그리고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힘든 누나에게 격려를 보내는 이주윤 학생의 마음을 담아서 띄워드립니다. 영화 윈드의 엔드 타이틀과 주제가인 윈디 월드만의 노래 A Dream Come Back to You 들어보시죠. 하고도 네 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하늘나라 천사라고요. 최수 씨가 엽서 보내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A Dream Comes Back to You. 아유, 노래가 너무 짧아서 좀 아쉽네요. 영화 윈드의 바람과 야망의 엔드 타이틀과 주제가 앤디 월드만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요. 마이클 키튼과 니콜 키드만이 주연한 홈드라마 My Life입니다. 이 영화는 사랑과 영혼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브루스 조엘 루빈이 감독으로 데뷔한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랑과 영혼처럼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사랑, 이 주제가 작품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의 우피 골드버그처럼 영화의 활기를 불어넣는 약방의 감초 역할로 이 영화에서는 동양계 의사인 미스터 호가 등장하는데요. 그 킬링필드의 행 느고르가 이 역을 맡고 있어요. 그 동양의 정신에 대한 경의감, 서양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잖아요. 이 경의감도 역시 사랑과 영혼처럼 이 영화에도 언뜻언뜻 내비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인공의 모든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내용 말씀드릴게요.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둔 밥과 게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아주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밥이 암에 걸렸음을 알게 되고 또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선고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밥은 혹시 자기가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남기기로 합니다. 우선 지금껏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들을 쭉 하나하나 찾아가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서커스를 못 보게 한 일벌레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동생 폴,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였던 캐롤도 만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밥은 자신이 얼마나 어린 시절을 잊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죠. 부모들의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중국인 의사, 그 호마저도 치료를 포기하라고 얘기할 즈음에 밥은 이미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길에 가족들은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는데요. 바로 밥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어린 시절에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서커스 공연을 집 뒷뜰에서 열어준 것이죠. 자, 이 영화는 표피적이고 자극적인 재미보다는 삶의 진실이 주는 그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영화입니다. My Life 가운데 러브 테마 들어봅니다. 존 베리의 음악 My Life. 역시 곧 개봉될 영화죠. 영국의 마이크 뉴웰 감독의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Chapel of Love, 엘튼 존이 아주 현대적으로 리바이벌한 곡 들어봤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온 곡이었는데요. 이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은 영국의 미남 배우죠. 최근에 본 영화가 맞아요. 비터문에서 그 휴 그랜트였죠. 그 예전에 모리스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휴 그랜트가 주연을 맡고 있고요. 또 앤디 맥도웰이 그 파트너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여러분이 MBC TV에서 봤던 그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미스터 빈이 나와서 아주 엄청난 웃음을 안겨줍니다. 자, 엘튼 존이 이 영화에서는 Chapel of Love, 올리스를 현대적으로 리바이벌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주 많은 엘튼 존이 역시 음악을 맡은 영화가 곧 개봉이 됩니다. 바로 디즈니 만화 영화 라이언 킹인데요. 그 중에서 Circle of Life 들어봅니다. 하이텔의 오희련 씨, 강지선 씨, 최준호 씨 함께 해주십시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나쯤 됐냐 마마니 지와와 됐냐 Turn the TV around on the planet and thinking I step into the sun. There's more to see than can ever be seen. more to do than can ever be done. There's far too much to take in here. More to find than can ever be found. But the sun rolling high through the sapphire sky keeps great and small on the endless round. It's the sun. Never seen you shine so bright. You were amazing. Never seen seen so many people wanna be there by your side. And when you turn to me and smile, it took my breath away. I have never had such a feeling of complete and utter love as I do tonight, lady in red is dancing with me. It's nobody in, it's just you and me. It's where I wanna be, but I hardly know this beauty by my side. I'll never forget the way you look tonight. I'll never will forget the way you look tonight. A lady in red. A lady in red. A lady in red.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곡 두 곡 연달아 띄워드렸습니다. 엘튼 존이 작곡하고 팀 라이스가 작사한 영화 라이언 킹 중에서 Circle of Life. 이 곡은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듣는 곡인데요. 듣고 나면 막 씩씩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이틀의 이성철 학생이 신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어진 곡 역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곡 들으면 참 좋아요. 워킹카 중에서 Lady in Red. 마치 제가 뭐 음악 그 뭐 요법 그 병치료하는 요법 그 무슨 그런 간호사 같네요. 크리스트 버그의 노래였는데요. 크리스트 버그의 음성은 꼭 바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 영화 음악 CD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고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양승모 학생. 세상에 자살 계획서를 쓰다니요. 그 계획을 포기해서 다행이지만 여하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CD 보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관악구 신림 13동에서 친구 은영이 해숙이 명선이와 듣고 싶다고 하신 배임 이영 학생, 서울 양천구 신월 5동의 김미란 씨, 친구 문미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또 대구 월성동의 문혜은 씨, 언니와 함께 이 곡 들어주십시오.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엔드 타이틀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